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좋은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백두현입니다. 2002년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4강 신화를 이뤄낼 수 있었던 첫 신호탄, 첫 경기의 첫 골의 주인공 누군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황선홍 선수입니다. 축구의 황제라고 불리던 또 한 시대를 풍미했던 펠라. 현재 전 세계 축구 선수 중에서 가장 많이 연봉을 받고 있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이 선수들의 공통점은 바로 골을 기가 막히게 잘 넣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경기를 살펴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지체하거나 질질 끌지 않았다고 하네요. 동료 선수로부터 패스가 오면 오래 끌지 않고 바로 다음 플레이로 이어나갑니다. 그동안 수없이 뛰었던 경기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몸에 익혀지기도 하고요. 또 공이 오기 전에 미리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면서 준비하기도 합니다. 공을 받은 후에는 뭔가를 생각해서 다음 플레이를 이어나가려고 한다면 바로 상대방 선수의 거친 태클이나 방해가 들어오고 또 공을 뺏기게 되는 건데요. 마가복음 13장 35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든지 새벽 일는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어떤 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어떤 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인지, 어떤 것이 기뻐하는 선택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하루 이틀 벼락치기로 되는 것이 아니죠. 미리미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하루를 보내시기를 소망하며 사랑의 뜰 시작합니다. 사랑의 뜰한 오프닝 멘트 받기 원하시는 분은요. 샵 1069, 샵 1069 한 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또 문자 메시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냇가의 심은 나무가 부릅니다.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시내가에 심은 나무의 마지막 날에 함께 들으셨습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참 힘든 일이 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 네, 오프닝 멘트 듣고 함께 나누셨네요. 감사합니다. 오프닝 멘트 받기 원합니다 라고 하신 분 많이 계시고요. 보내드렸습니다. 지금으로는 찬양 지목 알려주세요. 마지막 날에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파주에서 오경철님께서 문자 주셨고요. 내일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네, 공개방송 600회 특집 오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신 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내일 1시에 진행이 되는데 8월 26일 금요일 네, 낮 1시에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600회 특집 공개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극동방송 극동아트홀에서 진행이 되고요. Again 1973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돼요. 1973년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110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김장환 목사님께서 통역을 하셨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큰 은혜가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4만 4천여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죠. 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알겠다 다짐한 분도 참 많이 계셨고요. 어제도 문자 참 많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오늘도 한번 받아볼까요?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어떤 추억들이 있으셨어요? 110만여 명이 모였으니까 아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많이 참석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때 기억 있으신 분 문자 한번 주십시오. 샵1069 한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장문은 100원이에요. 카카오톡으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내일 진행되는 공개방송 자리가 다 마감됐습니다. 다 찼고요. 그리고 문자 주신 분 중에서 오시겠다고 하신 분들은 일찍 오셔야 됩니다. 12시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낮 12시부터 입장이 가능한데요. 선착순으로 저희가 총 200분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휴대용 배터리 충전기인데요. 60주년 저희 극동방송 60주년 로고가 생겨진 기념품입니다. 시중에서 구하실 수도 없고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네, 배터리 100개 준비했고요. 그리고 청취자 수기 공모 최근에 한번 저희가 실시를 했었죠. 많은 분들이 참 아름다운 감동이 있는 글을 주셨는데 그 책자도 100권 준비했습니다. 시중에 판매를 안 합니다. 비매품이기 때문에요. 준비를 했으니까요. 12시에 입장하시는 분들 선착순들이니까요. 12시에 바로 오셔서 자리에 앉으시고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1시부터 전국 생방송입니다. 많은 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밝은 미래 교육과 국민일보는 미국 국무부 주관 중고등학교 교환학생을 선발합니다. 중학교 3학년 이상 지원 가능하고 교환학생들은 1년간 미국인 가정에서 생활하며 공인된 미국 고등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영어 공부와 대학 입시 한 번에 준비하세요. 문의 1588-0587.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주님의 말씀을 담았습니다. 교회 어플리케이션 오마이갓. 언제 어디서나 목사님과 성도님 함께 모여 소통하는 우리 교회 무료 커뮤니티 앱 오마이갓. 말씀과 하나 되는 삶. 오마이갓으로 함께하세요. 오마이갓. 여보, 이번 추석엔 부모님 건강 좀 챙겨드려야겠어요. 드려드려 녹용드려 러시아산 구전녹용. 평강 한방연구소가 러시아 아바이스크산 녹용을 타려 만든 구전녹용. 어디서 주문해? 02-3447-7777 3447-7777. 처음 끓이는 미역국 레시피 화면은 꺼져있고 내 손은 기름 범벅, 국도 쫄고 내 마음도 쫄고. 자기야 도와줘. 아 맞다, 나 노트7이지? 홍채 인식으로 열리니까 자유롭게 남다르게 삼성 갤럭시 노트7. 성공하는 회사의 업무 솔루션 알려드릴까요? 비즈메카 이지는 인사, 회계부터 전자결제까지 모든 업무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요. 게다가 무료. 비즈메카 이지 하나로 모든 업무를 쉽고 빠르게. 무료 용량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비즈메카 이지 윤소희의 KT. 포르덴트 접착크림 아시죠? 틀니를 붙여주는 접착크림이요. 이번에 무료로 샘플을 나눠준답니다. 080-901-4100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080-901-4100. 이제 폴리덴트로 자신있게 먹고 말하고 웃으세요.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600회 특집 공개방송.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600회 특집 공개방송. 어게인 1973 신청이 방송가족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으로 성황리 마감됐습니다. 내일 낮 1시 극동방송 극동아트홀에서 있게 되는 이번 공개방송은 지난 1973년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110만여 명이 참석하고 4만 4천여 명이 회심한 한국교회의 역사적인 사건 빌리 그레이엄 전도집회 현장을 회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현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불어넣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God has no body. 하나님은 육체가 없습니다. God is a spirit.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And because God is a spirit, he can be everywhere at the same time.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계십니다. The Bible says, I am the Lord God. I change not. 성서는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라는 불변의 서울 극동방송을 비롯해 전국 11개 극동방송으로 내일 낮 1시부터 실시간 생중계되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600회 특집 공개방송 어게인 1973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600회 특집 공개방송. 네, 성황리의 마감이 됐고요. 참석하시겠다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12시 입장이니까 일찍 오셔서 자리를 앉으셔야 됩니다. 선착순 입장이기 때문에 좌석이 없습니다. 미리 오셔서 여러분들 앉으시고 또 그날의 감동, 또 방송을 통해서, 생방송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체크해 주시고요. 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샵 1069 한 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카톡으로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그날의 감동 있으신 분들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사랑의 뜰 안에서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고 있대요. 교회 모든 행사 때 필요한 기념품을 주문대로 제작해드리는 주식회사 제이손의 고급 선물세트. 가양역 9번 출구에 위치한 선프리모 뷔페 식당에서 가족 식사 초대권. 나블러스 숍에서 성지에서 온 유기농 버진 올리브 오일로 만든 올리브 오일 비누. 푸드앤웨이브가 만든 쭈꾸미 전문점 쭈꾸쭈꾸와에서 식사권. 멘토 무선 안마기 제조회사 멘토 주식회사의 안마 쿠션. 모든 피부에 더스킨, 아토피 없는 세상을 꿈꾸며 선교사와 함께 만드는 화장품 더스킨 3종 세트. 비타민 같은 완구를 만드는 토이트론에서 코코몽이 읽어주는 성경 동화가 들어있는 사운드 퓨처북 6종.

예수 사랑하심을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시각 10시 32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사랑의 뜰 안 듣고 있습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성대 좀 이상이 있으시대요. 목소리가 조금 변해가시는데 걱정입니다. 라고 또 글을 남겨주셨네요. 네, 친정 아버지를 걱정하는 그런 자녀분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기도하시면서 한번 전화 한번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네. 8670님께서는요, 사랑의 뜰 안에 선물 잘 받았습니다. 특별히 은혜 많이 받겠습니다. 또 내일 만나고 특집 생방송에 가는데 많은 은혜 받겠습니다. 벌써부터 설레네요. 이렇게 지셨는데, 일찍 오세요. 일찍. 12시부터 입장이니까 일찍 오셔서 기념품도 받아가지고 선착순 200분만 드립니다. 딱 200분만. 네. 미리 오셔서 선물도 받아가시고 은혜 받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좋은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피디님 오프닝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 극동방송 또 플러스 친구 맺으셨다면 들어오셔서 극동방송 클릭하시면 오프닝 또 오늘의 말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 단추를 한 번 더 누르시면 오프닝 멘트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방송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오늘 또 좋은 일 있습니다. 결혼 3주년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축하해주세요 라고 주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결혼 3주년.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울 때 결혼하셨네요. 자, 오프닝 멘트 받기 원합니다 라고 글을 주셨고요. 만나고 신청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가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아, 네,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 주셨는데 어제 마감이 돼버렸습니다.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요. 같이 한번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1시부터 진행이 되는 생방송에 많은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시부터 시작입니다. 문자 받으시고 또 참여하기 원하신다고 주신 분들은 미리 오셔서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보시고 그날의 추억 또 아름다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도 들으시고 대화 내용도 들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으시고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국립합창단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함께 찬송하셨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600회 특집 공개방송 내일 12시부터 입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미리 서둘러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1973년에 조지 비버리 씨가 직접 와서 찬양을 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곡을 불러서 참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또 지금 또 문자도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그날의 기억들 있습니다라고 주신 분도 계시는데 조지 베브리 씨의 음성으로 함께 한 곡을 나누겠습니다. In the Garden, 저장 믿고 뒤에 있어요. I come to the garden alone while the dew is still on the roses and the voice I hear falling on my ear, the Son of God discloses,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And the sound of his voice is so sweet, the birds hush their singing, and the melody that he gave to me within my heart is ringing.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George Beveridge의 In the God, 더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영어 찬양인데요. Blessed be the God, the Lord God Almighty.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Acoustic Worship입니다. Who reigns forever? 자가 군병되어 함께 들으셨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집회 때 1973년 그 집회 때 혹시 그 집회 참석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 혹시 계십니까? 방송을 통해서 지금 듣고 계신 분 중에서 내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지, 그 집회 참여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지라고 하시는 분은 문자 한번 주십시오. 샵 1069, 한 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또는 서울 전화입니다. 02-320-0114 전화 주셔서 빌리 그레이엄 집회 때 내가 참석해서 목사님 말씀 주시고 김재호 목사님이 통역하시는 그 순간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하시는 분은 문자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전화 한번 주시면 특별히 한번 좀 모시려고 합니다. 정말 그 은혜를 받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느끼고 구원의 확신을 받으신 분. 네. 문자 한번 기다릴까요? 샵 1069, 한 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02-320-0114로도 한번 전화 부탁드립니다. 주의 영원한 얼굴 지며 사랑했더란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3년 여의도 광장 빌리 그레암 전도 집회 시에 그때 당시에 참여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또 구원의 확신을 받으신 분들 문자 또 전화 기다립니다. 02-320-0114 한번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문자 메시지 샵 1069 한 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데요. 그때 당시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했더란 백두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